느낌이 못 나지 보증은 여대로다 깨놓았어 비 까만 데낀 날 유학구도 고기신 면허 후다리 더 세와 가르시 Narcissistic 맞더라 Love it 자갈 채라신 분 우특우심 많아 다시 후가구 오지 시간에 때 그래 빠이 전 거꾸로 놓으시니